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 투데이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지난해였죠. 이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등을 통해서 고객들 개인정보를 수집해 팔아넘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이 대형마트들에서 경품 행사 대행업체가 4차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1등 당첨자가 업체 대표의 친척이라든지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 되고 또 수억 원대의 경품이 빼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500만 건의 고객 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뭐 해당 대형마트들은 일단 매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글쎄요, 뭐 이 수억 원의 자릿세 받고 또 직원이 또 비리에 연루된 상황에서 책임을 면한다는 거, 이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고객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련 당국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처벌의 수위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경제투데이에서는요, 금값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금값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절세 강자 시간에는 이번 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맞춤형 원천 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규봉의 경제투데이.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황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SK증권 김민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10.3포인트 상승한 2083선으로 코스닥 시장은 0.65포인트 하락한 781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2-4분기 주요 기업 중심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소폭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은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2분기 성적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현재까지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62개사가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전년 대비 이익이 평균 3.6% 감소했지만은 예상치인 4.5% 감소보다는 나은 수준이다라는 쪽에서 안도를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그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S&P 500과 다우지수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특히 국제금값이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국제유가 역시 3개월 만에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우지수는 0.08% 상승으로, 나스닥은 0.1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2100선을 놓고 한 뒤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인 눈치 보기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예. 특히 장 초반에 2090선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지만은 여전히 수급의 부담과 함께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가로막히면서 탄력적인 상승을 제한한 흐름이었고요. 특히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염두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연일 이어지는 상승세 속에서 오늘도 8년 만에 고가를 경신하면서 790선에 바싹 다가섰었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중심의 차익 매물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해외 시장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3% 상승한 2841선으로,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0.6% 상승한 4017선으로,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150원대 진입하면서 6원 20전 상승한 1,198원 3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수급 동향이라든지 업종별 동향도 함께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은 장중에 매도세를 계속 보이다가 장막판에 매수로 전환한 하루였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80억의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기관은 400억의 매수세, 개인도 940억의 매수세를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30억의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기관은 6억의 매수세, 개인도 820억의 매수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랜만에 운송장비 쪽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모습을 보였었고, 기계, 은행 업종 쪽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의약품, 의료 정밀, 비금속 업종 쪽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오랜만에 자동차주가 강세였습니다.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예고를 하는 모습과 함께 이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었고요. 특히 현대차, 기아차 외에 낙폭이 컸었던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LG화학이 강세였는데요. 2사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는 이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삼립식품이 강세였었는데요. 2사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SPC그룹, 특히 그 파리바게뜨와 같은 대표적인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이 SPC그룹과의 시너지로 인해서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는 강세로, 3일째 강세로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뭐 어떤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십니까? 예,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 이 현대차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자라는 분위기인데요. 무엇보다 지난주에 포스코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 조선업종의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이 전통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 흐름 확인 후에 하반기 전략을 짜나가자는 시각이 큰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2, 4분기에는 메르스 여파와 같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만한 요인들이 반영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점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하반기 정부의 추경 예산이라든가 특히 경기 살리기 노력과 함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부진했던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도 낮을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험 전해드렸습니다. SK증권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매일 오후 4시 10분,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주식시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면서도 잠깐 금값 얘기 나왔었는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까지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이 7월 들어서도 이런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제는 금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금값 하락의 원인은 뭔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자세히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국제금값은 7일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물 가격이 런던 거래소 시장에서 한 1% 정도 오르고 있네요. 네. 예. 근데 뭐 국내 시장은 오늘도 하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돌잔치가 할 때 금 단위로 돈을 표시하죠. 네, 3.75g이든가요? 예, 3.75g입니다. 네네. 오늘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24K 순금 기준인데요. 네. 188,650원 정도 하네요. 예. 이게 2011년 8월 달에는 23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그때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국제 상품 시장에서는 금 거래 단위를 온수로 표시합니다. 예. 그래서 1온수는 28.35g. 돈으로 바꾸면 한 7.56돈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이 금값 추이를 보면은 2003년에서 2011년까지 무려 9년이나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요. 2002년 12월 말에 348달러 온수당, 여기서 2011년 8월 달엔 1826달러까지 5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줄곧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뭐 1107달러 정도 되니까 고점에서 한 40%, 네,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국제 금값이 이제 오늘은 올랐는데 국내 시장은 빠졌단 말이죠. 이 오른 금값은 국내는 언제 적용됩니까? 아마 내일 시장에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루 정도의, 예, 시차가, 예, 있는 거군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것도 아주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것이다. 엘렌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시사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은 다시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저 금 최대 수요국인 중국에서 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세계 금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통계를 발표하니까 중국이 세계 금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 1, 4분기에 중국 사람들이 금을 작년 1분기에 비해서 7%나 줄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달러 가치 오르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금을 덜 사니까 최근에 금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밝힌 금 보유량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도 참 의외였는데요. 그러면 금을 이렇게 사들였던 중국 투자자들이 금을 반대로 이제 내다 팔고 이렇게 관심을 줄이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또? 예, 우선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과거 10% 성장하다가 이제 7%, 앞으로 6%대로 떨어질 텐데요. 네. 예, 소득이 늘어난 속도가 줄어드니까 예, 금 수요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최근 주가가 중국 주가가 급락했습니다만 사실 예, 지난 거 6월 초까지는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60%나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예, 금을 살 필요가 없었죠. 금 사는 돈으로 차라리 금가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주식을 산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여기다가 최근 4년간 금값이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네. 예, 사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을 안 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금에 어쨌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문제가 금값의 하락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 노조스라는 분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죠. 유명한 투자가죠. 뭐, 예, 예. 뭐 금가격이 앞으로 $950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보다 한 14% 추가적으로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주요한 이유를 보니까 예,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금리 인상하면 결국 예,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가격은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달러 강세되면 금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고요. 예, 그다음에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다. 예, 사실 금은 인플레 헤지 수단이거든요. 네. 예, 물가가 오르면서 금을 사게 되는데요. 물가가 떨어지면 사실 금 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세계 경제를 예, 디플레이션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금값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반대로 투자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2, 3년 후에 금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한편으로 분명히 있던데 그 근거는 뭡니까 또? 예, 저는 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교수님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예.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근데 물가가 지금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예. 예, 지금 물가가 떨어진 것은 세계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돈이 안 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경제가 조금만 회복되면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돌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돈을 많이 풀면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런 전망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값이 이제 서서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본격적인 반등세는 언제쯤 시작될 걸로 보십니까? 예, 저는 미국 금리 인상 전후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아직도 누구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빠르면 9월일 것이다. 늦어도 12월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저는 9월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또 희망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통상적으로 금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꼽아보라 하면 말씀하신 그 물가와 달러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로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요. 네. 뭐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1% 오르면은 예, 금값은 1.4%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 가치, 미 돈 가치가 1% 상승하면은 예, 금값은 0.7%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값 전망을 달리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하면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선호하던 경향도 조금은 이제 시들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세계 금융시장이 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예, 최근은 다소 안정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일시적인 방편이다. 부실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 부실이 언젠가 한번 터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저는 2, 3년 이내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그 9월쯤에 이제 정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는 정말 떨어질까요? 예,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주가가 제가 경기에 비해서 이렇게 평가해보면 한 25%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7년 동안 미국이 저금리를 0% 유지했죠. 그리고 세 차례 양적완화를 통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근데 양적완화는 작년에 10월 종료를 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은 아마 경기에 앞서가던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가가 조정 보이고 소비 위축되고 미국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도 없고, 경제 현상에 따라 가지고 저는 달러 가치가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는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김영익 교수께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금값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럼 금값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많이 떨어져봤자 5%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폭이 크진 않군요. 예, 예. 예. 이제 올만큼 왔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 한국은행은 근데 금값이 좀 급등할 때 금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 6월 말 현재 3,748억 달러인데요. 네.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을 약 1% 보유하고 있습니다. 47억 9천만 달러죠. 근데 한국은행이 그 금 사는 시점이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금가격이 2011년 8월에 정점을 쳤는데요. 예, 그 무렵에 주로 금을 샀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 받지 않습니까? 주식은 배당을 받고 또 가격 오르면 시세 차익도 누리는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다. 이런 사고였었습니다. 근데 네. 금값이 그때 많이 오르니까 많은 언론에서 한국은행 뭐 하냐? 금 좀 사지. 이런 거 글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네. 그 무렵에 한국은행도 금 사가지고 고점에 샀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쯤은 이제 금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그 시기에 이렇게 사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 투자자들이나 뭐 중앙은행이나 그렇다면 어쨌든 금값 전망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시장 변동성도 큰 상황에서 뭐 어떤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개인 자산 중 일부는 지금 서서히 뭐 금을 편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금을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인데요. 물론 뭐 현물로 살 수도 있죠. 근데 보관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금 선물 시장이나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금 ETF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뭐 개별 종목처럼 우리가 뭐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주당 현재 보니까 8,500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8,500원이 있으면은 금 ETF 한 주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사놓으시고 지금은 금가격을 좀 공부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최근에 금값 하락 때문에 낙심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겸임교수와 함께 오늘 금값 얘기 좀 해봤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이어서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뭐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앞으로는 뭐 지자체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근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면서요? 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일 입법 예고하는데요. 개정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라는 게 담깁니다. 네. 이 현행법에는 재정위기관리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나 공기업 부채 비율 같은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 만약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서 이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자력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거나 혹은 재정위기 단체가 공무원 월급을 한 달 이상 못 주거나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해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는 건 뭐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그 중앙정부가 파견한 재정관리관이 채무상환 감축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이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서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을 서거나 일시차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하고요. 이 당장은 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재정위기단체가 아직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 이 한때 강원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 600%를 초과해서 재정위기단체 기준에 해당된 적이 있었지만요. 예. 오투리조트 매각에 나서면서 지정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 또 선례가 있었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또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예, 이전에는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으로만 추진했는데요. 네. 이 네 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면서 앞으로는 지분을 4에서 10%씩을 나눠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 이것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1인당 매입 물량 4에서 10%는 이미 갖고 있는 지분을 포함한 보유 한도 성격인데요. 이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주를 가질 수 있는 한도 4%와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는 한도 10%가 고려돼서 이런 방식을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인 대기업도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그동안 이미 네 차례나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죠? 우리은행 역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외환위기와 카드 사태가 금융업에 남긴 상처를 한 몸에 간직한 곳이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이 90년대 은행권을 주름잡던 5대 시중은행 중에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쳐져서 우리금융지주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편입됐습니다. 이 정부는 이게 부실금융회사였는데요. 이걸 모아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금융의 공적자금 무려 12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분 100%를 갖게 됐습니다. 네. 이 공모와 블록세일 등을 통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분은 꾸준히 줄어서 현재 예보위 우리은행 지분은 51.04%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는데요. 이게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첫 번째로 블록딜 방식, 그러니까 그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자본력을 갖춘 마땅한 곳이 없었고요. 네. 이 과거 인수 후보였던 사는이나 KB 등은 관치금융 논란으로 인수가 불발됐고 또 지난번에는 중국계 보험사 등만 그 입찰에 응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이어지면서 매각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아무래도 묶어파는 과거 네 차례 방식보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 일례로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보면 우리은행 매각 원칙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는 이게 어려운데요. 공적자금 원금을 회수하려면 주당 13,500원 수준에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은행 주가가 9,000원 수준에 불과해서요. 네. 이 블록딜, 그러니까 대량 매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지 않는 이상은 원금 회수 가격으로 매각이 어렵습니다. 네. 이 여기에다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사겠다는 쪽이 아직 뚜렷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매각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듣죠. 내년부터 그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그 한도가 뭐 절반으로 줄어든다지요? 관련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현재는 신고 건당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네. 이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역시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되고요. 이 과태료 대상 금액별 지급되는 포상금도 줄었는데요. 현재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1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예년부터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 원을,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를, 25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고란 기자였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 경제 잘 되겠죠?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가 함께합니다. 네, 최근에 세계적인 물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 빅맥 지수로 봤을 때 뭐 한국의 빅맥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화가 20% 정도 저평가됐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 궁금한 경제 시간에는 이렇게 각국의 어떤 물가 수준과 또 화폐 구매력 등에 대해 비교하게 되는 신흥 지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빅맥 지수 하면 뭐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뭐 때만 되면 자주 듣는 용어인 것 같긴 해요. 상식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빅맥. 뭐 네.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 그러면 뭐, 잘 모르겠어요. 신종 이런 뭐 화폐력 지수, 물가 지수 뭐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요. 네. 전 세계에 이 맥도날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점포를 둔 이제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서 각국의 통화의 구매력, 또 환율 수준 등을 평가하는 건데요. 네. 기준은 달러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바꾼, 뭐 그냥 원화 같으면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때 그 환율로 과연 그 빅맥 가격이 미국 현지에서 파는 빅맥 가격보다 뭐 낮냐 높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빅맥이 얼마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물가 수준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나라 비싸겠는데 싸겠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달러로 아까 보기에 환산해서 지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해당국 통화 가령 우리나라는 원화겠고요. 일본은 엔화, 뭐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세계에서 네. 뭐 이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환율과 적정 환율의 차이를 알려준다. 빅맥 지수가 뭐 이런 표현도 있지요. 쉽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주간 이코노미 이 빅맥 지수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기준에 한국의 빅맥 지수가 3.76달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빅맥이 4,3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원달러 환율 1,144원을 적용하니까 이제 빅맥 지수는 3.76달러라는 거죠. 예. 근데 자 그럼 미국 뉴욕에서 미국에서는 얼마입니까? 얼마에 팔리냐. 4.79달러에 팔립니다. 우리가 더 싼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이 달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뉴욕에서 빅맥을 사 먹을 때는 4.79달러 내야 되는데 네. 서울로 여행을 딱 옵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3.76달러에 사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미국인들은 좋겠죠. 그렇군요. 달러 입장에서 예. 좋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팔리는 가격과 똑같아지려면 얼마여야 되냐. 그때 환율은 897원, 898원 정도가 돼야지만 그게 미국 수준과 같다. 오리지널 병력과 가격과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통화가 지금 1,144원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수치를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쉽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제값을 받는다면 897원인데 예. 1,144원 정도 환율이니까 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한 해석이고. 예. 이게 원화의 위상이다. 네.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좀 이상이 이렇게 네. 낮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예. 원화라는 게 실은 달러가 있어야만 세계에서 통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참 서글픈데요, 좀. 네. 네. 비기축 통화의 국가의 뭐 그런 서글픔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의 빅맥 지수가 이제 44개국 중에서 16위를 기록하고 16위. 있고요.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보면 확 눈에 띄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가 이제 빅맥 지수가 가장 비싼 1위거든요, 1위. 얼마입니까? 한 개, 그러니까 빅맥 한 개당 6.82달러입니다. 어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비싼데요. 예, 미국인이 뉴욕에서는 4.79 되면 빅맥을 먹을 수 있지만 스위스 여행을 온 거예요. 스위스 예. 베른으로 여행 와서 빅맥 사 먹으려고 하면은 거의 6.82달러, 7달러를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스위스 프랑이라는 가치가 엄청나게 인기 있다, 고평가돼 있다라고 예. 표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글쎄 물가가 비싸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네. 그것도 요즘 약간 달라졌는데 그것보다는 아 스위스 프랑이라는 이 통화가 이게 세구나. 이게 뭔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 빅맥 지수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위스의 이 빅맥 지수는 6.82달러. 예. 네. 근데 스위스 프랑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뭐 스위스는 사실 뭐 유로존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스위스 프랑을 쓰는 거죠. 유로화도 안 쓰고. 예. 우리가 흔히 경제위기 일어났을 때 또 전쟁 뭐 전염병 이런 게 올랐을 때 세 가지가 튀어오르는데 자산 중에서 미국 달러 그다음에 국제 금값 금이 오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스 프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대명사가 또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런데 네. 왜 이러냐. 스위스 프랑이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건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02년까지 이제 프랑을 금태환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금이 있어야만 스위스 프랑을 찍어내는 거니까 인플레에 있어서 굉장한 해지 능력. 그러니까 강하죠. 인플레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 절하가 안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네. 스위스 프랑을 많이 믿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약간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주의, 그러니까 은행들의 비밀주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 자산가들이 돈이 거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숨어서 들어가려면은 일단 스위스 프랑을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예, 자신의 가격이 숨겨둔 재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뭐 그런 어떤 음모론적으로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늘 이렇게 유지한다. 아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의 대명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베노믹스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도 요즘에 일본 여행 가기 참 좋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맞아요. 시시 예.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일본에서의 이제 이 빅맥 가격, 빅맥 지수는 2.99달러였습니다. 아, 우리보다 낮긴 낮네요. 예, 예. 예. 그 엔화 가치 낮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엔화 무제한 살표하고 있으니까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정리해드리면 이제 미국인이 자기 달러 들고 뉴욕 사 먹을 때는 4.79달러에 빅맥 먹을 수 있고 서울 오면은 3.76달러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죠. 일본에 가면 2.99달러면은 3달러도 안 되네요. 네. 거의 두 개 먹을 수 있는 두 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많이 또 여행도 가고 그러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번 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빅맥 지수 가장 낮은 국가 베네수엘라가 0.67달러. 0.67달러요. 네. 우크라이나 1.55달러. 예.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제 지수들 중에 뭐 빅맥 지수 얘기했지만 사실 그 비슷한 걸로 뭐 와퍼 지수, 네. 뭐 스타벅스 지수 이런 네. 것도 있던데 네. 뭐 다 맥락상 그거랑 비슷한데요. 이 빅맥 지수 말고 이제 와퍼 지수는 항상 이제 또 자기네가 원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버거킹의 와퍼가 예. 맥도날드 빅맥보다 10년 정도 일찍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요. 그래서 와퍼 지수를 또 뭐 강조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를 비교할 정도로 매장이 이게 분포가 돼 있나요? 아, 예, 그럴 버거킹도 뭐 예, 상당합니다. 아, 예. 근데 이번 예. 방금 말씀드리는 이제 빅맥 지수 또 와퍼 지수 스타벅스 지수라는 게 네. 똑같은 재화는 어디에 가든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이런 이제 대전제를 통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런 대전제가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최근 국내에서는 스타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스타벅스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있고 예. 똑같은 커피 다 판매하고 있고 원두 사셨으니까 네. 예.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운영 방식이 각국의 프랜차이즈를 줄 때 그 네. 브랜드에 대해서 거의 독점 판매권을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그 브랜드 받아온 곳이 거의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독점 시장 비슷하게 가격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과 떠나서 뭐 임차료가 비싸다라든지 다른 변수들이 예, 인건비가 올라왔다. 뭐 커피 원두 가격은 10% 올랐는데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왜곡이 좀 나오는 겁니다.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의 가격들에 있어서. 예. 그래서 앞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재화가 똑같이 비슷한 가격대다. 이게 맞지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다른 변수들이 개입하면서 좀 객관적인 비교가 좀 힘들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이제 뉴욕에서 파는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보다 예. 한국에서 파는 이제 스타벅스 지수 아메리카노 가격이 더 높아요. 예, 더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원화라는 통화가 달러에 비해 위상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다 높냐? 또 이걸 보고서는 아 한국의 물가가 비싸서 그래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미국에 비해서 예. 물가 비싸지 않잖아요. 네. 구매력이 뭐 더 좋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 이 왜곡 현상이 좀 나타나구나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또 혹자는 이걸 보고 그래서 스타벅스 지수다 왜 이런 유통 시장에 독점적인 왜곡도 잘 발행하니까 맨날을 보여주니까 예. 스타벅스 지수가 좋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오늘 뭐 여러 지수와 관련해서 또 공부 많이 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을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늘 절세 강좌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삼성증권 김혜나 세무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월급 받을 때 근로자는 세금도 내고 뭐 건강보험료, 연금 이런 거를 다 떼고 이제 뭐 세후로 소득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근로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네. 종전에는 이렇게 이제 세금 떼는 방식이 일정하게 뭐 누구나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달이죠. 7월부터 지급받는 그 월급 소득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80%, 100%, 120%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각각의 퍼센티지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예. 회사에서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원천징수 할 때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월급 수준에 따라서 간이색표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대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간이색표는 이제 월급 급여의 수준, 그러니까 월급 급 금액과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미리 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 정해진 표대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원천징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7월부터는 이 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낼지, 100%를 낼지, 혹은 120%를 낼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근로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가 또 이렇게 선택이 요즘 생기니까 더 헷갈리는데 그럼 세 가지 중에 뭐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예, 사실 뭐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사실 동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거를 택하는 것이 뭐 특별히 꼭 좋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100% 기준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종전대로 저희가 그냥 간이색표에 따라서 내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다 20%를 나는 적게 내겠다. 80%만 먼저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80% 방식이고 20%를 종전보다 더 많이 떼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120%가 될 텐데요. 네. 물론 이제 80%를 택하면 일단 월급 받을 때 매달 세금 적게 내고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의 이익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1년간의 소득을 어쨌든 간에 정산을 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결국에 내는 세금은 이제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80%를 만약에 선택하면 미리 내는 거는 좀 적지만 내년 돼서 내년 초에 이제 연말정산 할 때는 추징당하는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내게 되실 수는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뭐 결국은 어쨌든 뭐 세부담은 동일하다는 건데. 네네. 그럼 미리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걸 선택하는 이제 120% 선택 근로자.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미리 내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회사 다니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이제 대부분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할 거냐, 신청을 해라. 이런 아마 그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네. 대개는 제 주변에 봐도 이제 기존대로 그냥 100% 간이색표대로 떼는 방식을 아직까지는 좀 고수하신 분들이 많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20% 세금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 너무 추징당하는 세액이 크니까 미리 좀 이 부분을 부담해놓겠다라거나 아니면 환급받는 보너스를 좀 늘리려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부양가족이 굉장히 적거나 뭐 요즘에 뭐 단독 가구도 많고 또 이제 맞벌이 가구도 각자 소득 정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올 초에 워낙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세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좀 대비하자라는 분들은 먼저 또 떼놓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이거는 약간 좀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제 환급받는 그 세금 그 부분으로 이제 뭐 부부간에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또 비상금을 챙기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120%로 미리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 더 커지니까 아 비상금을 좀 더 쉽게 챙길 수 있을까 이런 뭐 예 농담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세금을 이제 얼마나 내는지를 알아야 어쨌든 선택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만약에 월급을 내가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다. 네네. 그러면 세금을 매달 얼마씩 내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금액도 물론 이제 세금 내는 데 중요하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이것도 이제 세금 납부하는 금액에 뭐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4인 가구의 가장이다. 이제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공제 대상 가족이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4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여 400만 원 부양가족 4인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찾아보면 이제 10만 6,05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0%를 선택하면 요 10만 원 정도, 10만 6천 원 정도를 그대로 내는 거고, 네. 네. 80%를 선택하면 여기서 20%를 차감해서 한 8만 4천 원 정도를 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120%를 선택하면 여기에 20%를 더한 이제 12만 7천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만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를 10% 정도 더 추가해서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월급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400만 원을 동일하게 받더라도 뭐 부양가족이 나밖에 없다. 그냥 단독가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경우에는 매달 21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같은 4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보다 비교를 하면 이제 한 두 배 정도 세금을 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얘기군요. 같은 연봉 받아도 부양가족이 예. 적은 사람은 이제 공제 많이 못 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매달 세금도 미리 많이 떼나 본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뭐 어느 정도 내는지 간이세액표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예예. 뭐 제가 지금 400만 원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뭐 월급이 얼만데 그럼 나는 얼마나 떼는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 연말정산 하실 때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많이 이제 들어가서 자료도 뭐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그렇죠. 예. 예 거기 들어가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좌측에는 본인 월급 뭐 소득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우측에는 공제 대상 부양 가족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본인 월급하고 부양 가족 수를 맞춰 보시면 실질적으로 얼마 세금을 내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 4인 부양 가족으로 이제 월급여가 200만 원이다. 이 정도 되는 근로자는 사실 세금 부담이 한 3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부양 가족 공제를 받고 나면 많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제 300만 원 정도면 한 2만 6천 원 정도 매달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어쨌든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신청해야 할 텐데 한 번 선택하면 그렇죠? 계속해서 네. 동일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급여 지급하기 전에 뭐 이번 달에 7월 달에 뭐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면 이제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변경하면 근로자가 다시 변경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 비율을 계속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신청하신 비율이 그 연도 월급까지 이번 연도 말까지는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80%로 적용했는데 내년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연도별로 또 다시 그 비율을 조정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로자들에게 하여간 이 월급 세테크는 항상 큰 숙제인데. 네네. 아,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은 뭐 연말정산 대비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해서 네네. 이어가도록 하죠. 네, 예. 그렇죠.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 김애나 세무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올여름에는 뭐 절반에 가까운 약 40%가량의 피서객들이 8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뭐 정부도 이에 맞춰서 또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던데요. 이 시기만 피하면 뭐 반대로 오히려 좀 한산한 휴가를 또 보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하셔서 휴가 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